마지막을 걷는다. 오늘 남은 모든 걸 흩날리듯 밤공기 품은 채 어둡기만 한 끝도 없는 하늘을 보면 손끝에 닿을 듯해 한숨으로 버티던 오늘 바보 같은 날 흐르는 별에 걸음을 맞춘 채 oh, I see you at the end.